딱딱 과도한 단상 잡혀 보면 낯설어 예일가정 네 높은 콧대 좀 낮춰 아무리 대담해도 닥쳐는 높일 맞춰 아첨을 바라지면 다 나 알죠 너나 맞춰 치질 없는 낮춰 그만 갚쳐 그러다가 다쳐 난 항상 웃고 있지만 광남은 너는 단춰 I know 아직 나이도 어찌 보면 어려 계속 짓거려 자존심 못 버려 난 괜찮아 신경 안 써 그거 알아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끼가 많어 개념아 제대로 똑바로 박히나면 무념만 늘어놓는 눈속 빈강정한 눈에 난 알아 꽉 막힌 내 감정 자취수렴에 한파는 질투는 나 나는 랩 좀비 나는 랩 좀비 랩 나는 랩 좀비 랩 좀비 나는 랩 좀비 좀비 랩 나는 랩 나는 랩 좀비 나는 랩 좀비 랩 나는 랩 좀비 랩 좀비 나는 랩 좀비 좀비 랩 나는 랩 수백 수천 번 날 쓰러뜨려 봐 나는 매번 get up 또 일어나 내 발이 닿는 대로 걸어갈래 난 어제도 오늘도 Hip-hop is dead 이라고 찌그려져 그럼 나는 마이크폰을 잡고 걸어다니는 시체 Like a zombie 한번 물면 놓지 않지 흔들리지 않아 항상 중심 is where you find me 나는 내 스타일 내 멋대로 무뚝뚝한 태도 dress게도 손에 있지 않은 한 그리 괴롭혀도 내 rhyme은 내 가서 멋진 말로 포장하지는 않아 그냥 흐르는 대로 막 battle And I still rhyme better than all these 작동 rappers 말 좀 아껴 this is my sector 네 머리 위에 걸친 NY 그게 바로 나의 홈참 뉴욕 사나이 So with it on ya 내가 아는 건 오직 하나 민족의 올린지가 날 있어도 포기는 절대 모르는 우리가 한 발짝 앞서 Big tone 내 낯선 two hip-hop monsters 나는 랩 좀비 나는 랩 좀비 랩 나는 랩 좀비 랩 좀비 나는 랩 좀비 좀비 랩 나는 랩 좀비 나는 랩